ngỡ ngàng một thu nên chưa ai cô khó đã chi ngỡ ngàng chưa biết chi ai cô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이 왜 나는 모르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이 넌 뻔히 알잖니 간다면 누가 나를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지 아이고 너 괴롭고 왜 나는 모르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이 넌 뻔히 알잖니 간다면 네가 나를 못 보내지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지 알고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이름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나를 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 내 가슴 아픔만 치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상궜지만 지금은 너미 되어 떠나가느냐

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잡고 차차게 기대요. 바비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지금의 창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 소리 나를 열차는 이런 없이 떠나가는데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. 열차는 이런 없이 떠나가는데 열차는 이런 없이 떠나가는데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. 고향도 묻지 마세요.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.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. 세상의 인간 사양 모두 다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 갔다 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다가 있어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모두 다 잊으시고요 세상의 인간 사연 모두 다 모두 다 부질없는 약속하지만 왜 되어서 그래도 당신 주어도 잊지 못하잖아 나의 트위스트 옆발바지에 빵집을 누비던